I'm on the laser level, ayy, yo, I'm on the laser level, ayy, huh? I'm on the laser level, ayy, yo, I'm on the laser level, ayy, huh? Ayy, I'm on the laser level, 지금 누가 HOT? 전설로 써져서 박혀 난 도서가 될 거지. 본 적 없어 그저 날 원하는 거지 세종이. 고난 여자로 여자 꼬셔서 암당 색종이. Oh, if you dissing me, 넌 털린 다이 따거러 작되는 팔거러 넌 목소리 성형할 거거든. Oh, 적들도 내 편으로 폼을 바꿨거든. Oh, 널 넘 높이 사서 랩을 도와녔거든. Dang, 이제 더 이상이 밥은 없지 여기. Dang, 이 신의 전체된 세계 삶을 원해. Dang, 사실 10명 말래 파고 있지 여기. 그 중에 내가 최고인 걸 알아버렸던 어제. I ain't no fucking rockstar, no trap, I'm legendary. 조카의 맛을 발인 용을 타고 내정 스릴 날라다녀 불을 뿜은 motherfucker. Fake it chain까지 훔쳐 달려 숨은 motherfucker, yeah. Yo, 정규 1집 담은 2집 남 랩 게임을 살려. 원이 간분 묻지마 난 지존하면 살아요. 명품 얘기라는 지랄하는 야너 you block as motherfucking good to say as motherfucker, yeah. I'm on the laser level, ayy, yo, I'm on the laser level, ayy, huh? I'm on the laser level, ayy, yo, I'm on the laser level, ayy, huh? Ayy, I'm on the laser level, 지금 누가 HOT? 전설로 써져서 박혀 난 도서가 될 거지. 본 적 없어 그저 날 원하는 거지 세종이. 도난 여자로 여자 꼬셔서 암당 색종이. 만일억짜리 시계를 차고 현재 시각을 폰으로 확인해. 시간은 진짜 금 카키 마 벤치 워금물의 양측은 너보다 그거밖에 난 82개 되거든. So get down your motherfuckers. 내 로봇 청소기보다도 멍청한 애들이 나 바라니 hawkers pockets. 시카고 불스 저지가 필요해. 난 바로 난 벌린할 때 마이클 조던 같거든요. Shut the fuck up. 해체들아 이 랩 시대를 초월해서 이미 열등감을 심친 네 빛이 맘속 깊이 Just feel my energy. 시칸 걸 내게 침발을 제시 like 야망이 내 집 주소 있지 않고 있지. 오, 내가 마이크 내려야 왕관이 떨어져 바닥에. 내가 플로를 멈추며 마르지 한강이. 나 같은 애 처음 봐서 놀래 예팝이. 랩이 교회라면 알았니. I'm on the laser level, ayy, yo, I'm on the laser level, ayy, huh? I'm on the laser level, ayy, yo, I'm on the laser level, ayy, huh? Ayy, I'm on the laser level, 지금 누가 HOT? 전설로 써져서 박혀 난 도서가 될 거지. 본 적 없어 그저 날 원하는 거지 세종이. 고난 여자로 여자 꼬셔서 암당